배터린 낭비하긴 싫어. 꿈만 봐, 꿈만 봐.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. 몰라, 몰라. 숨도 못 쉰대. 나 때문에 힘들어. 심장이 떨어지네. 왜? 그 말은 나 너무 예쁘대. 자랑하는 건 아니고. 약간은 못 받아서 미안해.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.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. 좀 이따 연락할게. 이라 조르지 마. 회막하지 않아. 부르게 해줄게, baby. 아직은 좀 일러. 내 맘 묶인 일러. 하지만 더 보여줄래. Shut up, baby. Shut up, baby. 좀 더 힘을 내.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.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 걸. 태연하게 연기할래.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. Just get together and then baby turn up. I need you. 안절부절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.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.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.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. 너무 심이 나 보.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.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. 빠질 것만 같아. 답장을 못해줘서 미안해.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.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.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. 조르지 마. 어디 가지 여자니까 이해해주길. 속마음 들킬까봐 고민하.